아, 그러면 중국에는 막 만우절 같은 개념의 날이 있어요? 있어요. 빵 지난 아, 아 날이. 진짜요? 우와, 며칠이에요? 4월 1일. 어, 같네요. 전 세계가 같은 똑같아요. 거예요? 아, 그럼 보통 뭘 해요? 학교에서 그냥 친구한테 장난치고, 선생님한테 장난치는 그게 경우도 제일 있어요. 재밌죠. 어, 진짜. 그리고 그, 친한 친구 뒤 등에 그 종이를 붙이는 붙이는 거. 아, 거. 막 메모 나는 써가지고. 바보야, 이런 아, 거. 진짜요? 아, 되게 귀엽다. 저희 그런 얘기 인터넷에서 봤거든요. 그 어떤 남학생이, 뿌장하게 생긴 남학생인데, 만우절 날 엄청 화장 진하게 하고, 가발 쓰고, 엄청 세 보이는, 그러니까, 아줌마들이 입는 막 엄청 세 보이는, 막, 그 털, 모피? 이런 코트 같은 거 입고, 수업 딱 시작한 다음에, 그 애, 만약에 남자의 자기 본인 이름이 천우였어요. 그러면, 여기 천우네 반 맞나요?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, 그 수업하던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, 아, 네, 맞습니다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, 그럼 제 반이 맞네요.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다른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다 쳐다봐서 막 사진 찍고 이랬다고. 재미있어. 근데, 대학교는 딱히 만우절 때 하는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가끔 뭐 그냥 뻥으로 나랑 너랑 사귄다 뭐 이런 거 아, 페이스북에 이런 거 올리거나, 중고도 많이 아, 해요. 그런 거나 뭐 교복 입는 거.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교복 입는 거 그냥 그거 중국에 없어. 같아요. 아, 그거 진짜요? 입고 그냥 나는 학생이다. 거든다. 그런 느낌. 아,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다. 막 이런 것처럼. 아, 근데 좀 이상한 게, 고등학교 때는 또 교복 입기 되게 싫어하잖아요, 애들이. 꼭 교복 입으라 그러면 맨날 교복 아니고 자기 옷 입고 그래 놓고서 막상 대학에 오면 교복 입고 싶어가지고, 만우절 때 교복 입고. 근데 보통 1학년만 거의 다 교복을 입고, 2학년은 그냥 한복 입고, 3, 4학년 때는 그냥 뭐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고등학교예요? 대학교? 아, 곧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거예요. 보통 고등학교 때 만우절에는 그냥 반 바꿔서 앉아 있거나, 가끔은 그냥 책상 같은 걸 전원이 다 뒤돌려서 선생님 딱 들어왔을 때, 아, 자기가 뒷문으로 들어왔나?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정도? 그렇게 귀여운 정도로. 그 내일 만우절이잖아요. 아, 내일 만우절이네요? 몰라. 내일 아, 그러네요.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내일이요. 아, 벌써 4월이에요. 아직 대학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, 벌써. 아, 만우절이어서. 만우절 무슨 그좀 축제 행사 그런 거 있어요? 재미있는 거. 전 모르겠어요. 전 내일 알바를 해야 해서. 축제가 뭐고 이런 거 모르고. 만우절 축제가 따로 있나? 근데 막 가끔 가게에서 소소하게 하는 것들은 봤는데, 이태원 가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약간 이태원이라 하면 그런 게 있을 것 그리고 그 CGV 그 같은. 네. 영화관에서 에에에. 그 팝콘 자기 원하는 이동 아니면 어떻게 말해요? 냄비 아니면 통? 통 아, 그런 거 담을 통 같은 거. 가지고 팝콘 달라고 하면. 달라고 하면 그냥 가득 채워요. 진짜요? 제가 한번 내일 가야 되나요? 김치통 같은 거. 김장할 때 엄청 통통 쓰거든요. 그거 들고 가서 담아주세요. 우와, 내일, 진짜요? 인터넷에서 봤어요. 와, 근데 내일 영화 보러 가야겠네요. 우와. 근데 그럴 때 진짜 신박한 사람들이 많아요. 진짜. 그게 저희는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냥 조금 큰 봉투 같은 거 가져가잖아요. 근데 진짜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. 와. 와. 진짜 내일 구경 가면 재밌겠다. 그 바퀴 달린 그 가방이요? 캐리어? 아, 네. 그거 가져서 영화관에서 가는 그 사람도 진짜요? 와, 옆에서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. 근데 언니 진짜 그 캐리어보다 그게 진짜 짱이야. 그 김장할 때 이게 사이즈가 김장 봉투가 소, 중, 대, 그 다음에 특대, 특특대가 있어요. 그 특특대는 진짜 엄청 크거든요. 배추 막 50포기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. 그거 가져가면 그냥 영화관 팝콘 다 걷어낼 수 있어요. 그거 그... 2년 동안 계속 그거 먹을 수 있어요. 진짜 그렇게 파는 사이트도 있어요. 그 뻥튀기 알죠? 그런 과자 같은 거 장수뻥튀기인가? 그런 사이트인데 한 2만원도 여기 바닥서부터 한 여기까지 되는 그리고 원이 한 요만해요. 그래서 거기에 과자만 남겨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집도 그거 시켜서 먹다가 막 윗집 나눠주고 옆집 나눠주고 아는 사람들 다 나눠주다가 결국 남아요. 그런 봉투 내일 가져가가지고 이럴 때 한번 써야죠. 영화 너무 비싸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. 이럴 때 한번 챙겨 써야죠. 네, 그 한 달에 영 문화의 날이라고 네, 마지막 수요일인가? 그날에 영화 가격이 좀 낮아요. 낮아요. 언니 그거 그런 거 누려보신 적 있어요? 그러니까 진짜로 그날 가서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? 없어요. 그쵸? 그거 너무 평일이에요. 돌아가기 힘든 날. 근데 그런 건 많아요 언니. 그 막 핸드폰 멤버십 카드 같은 거. 아, 그거 지금 만들 수 없어요. 외국인 등록증 아직. 아, 통신사 나와. 할인 같은 거 좀 은근 찾아보면 있어요. 언니 그럼 막 영화 보러 가면은 근데 한국 영화는 자막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떡해요? 대강 그 내용은 알 수 있어요.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 무슨 뜻인지 특히 그 영화에서 사투리 많이 나오잖아요. 사투리 어렵죠. 그쵸. 그리고 오히려 외국 영화는 자막 띄워주는데 자막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? 읽기에. 그거 그쵸. 좀 힘들어. 언니는 그럼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이런 거 봐야겠네요. 대만어랑 중국어랑 달라요? 대만이랑 거의 똑같아요. 그럼 저 진짜 그거랑 이번에 그 뭐지? 왕대륙 나왔던 영화. 나 진짜 우리가 좋아했던 나의 소녀 시대. 我的 소녀 시대. 我的 소녀 시대. 그거. 그거는 그러면 보는데 자막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요. 저 그 테키로에서 죽을 뻔했잖아요. 마지막에 흔들 때 테키로에서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. 그거 한국에 유명해요 그 영화? 진짜 흥행했어요. 인기 많아요? 네. 진짜 거의 다 알아요. 그거랑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그 가진동? 가진동? 가진동? 왕대륙 친구인데. 거진동? 네. 그 사람. 또 유명해요. 우리나라에서. 그래서 그 두 개는 확실히 알아요. 그리고 이것도 아는데 청설? 청설? 언니 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? 모르실 수 없어요. 이건데 听说? 알아요. 알아요? 이것도 좀 그 여자 주인공 귀 귀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결국 들리고 막 이런 거. 좋아요. 중국 영화는 잘 본 게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왜일까요? 왜냐면 일단 중국 영화를 영화관에서 많이 상영하지 않아요. 그래서 맨날 할리우드 영화나 그런 것만 상영을 하니까.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영화 볼 때 한국인 특유의 막 정서라던가 문화 이런 게 담겨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은어 같은 거 있잖아요. 비속어? 이런 거 영화에서 나오면 한국인들은 막 웃는데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재미가 진짜 쏠쏠한 건데 영화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저희 그 알바하는 데서 내일 신데렐라 하거든요. 신데렐라? 근데 신데렐라를 발레를 그거 복장을 입고 저도 내 가봐야 아는데 일단 발레를 각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내용을 바꿨대요. 근데 여자 애기들 몇명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발레복 입히고 같이 체험하고 이런 건가 오, 봐요. 그래서 내일 또 진짜 재미있을 것 애들은 재밌겠죠. 같아. 전 힘들고.